다시 나에게로 돌아와. 시간이 지나도 난 잊지 못해. 네가 있을 곳은 어디라도 나에겐 best place. 언제라도 내 옆에만 있어주면 best of play. 너만을 사랑해.